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선교의 사역을 여러분 보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보고를 들으면서 또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이 바울이 율법을 훼손했다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다른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결례 의식을 치르는 모든 비용을 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서 아셨던 것처럼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이방인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결례 의식을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그 이레가 거의 참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결례 기간이 다 끝나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과 예, 그 모든 오해가 풀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오해가 이 바울 앞에 들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입니까?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들고 외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이제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 지금 바울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 각처에서 유대인들과 또 율법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이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간 줄로 생각하며라.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인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또 성전을 비방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훼방했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 또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오늘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또 충동하여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오해,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이 전통과 또 율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그냥 바울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또그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을 볼 때에도 자기 생각에 맞춰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틀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복음을 경험하는데 제한이 될 때가 있고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또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했던 이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해로 인해서, 그 생각의 틀로 인해서 결국에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알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으로 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분이시고, 또 주님의 인자와 성실은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것인데, 우리 안에 있었던 생각이 굳어져서, 또 우리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어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졌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과 은혜를 받는데 이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어떤 오해들이 있지 않은지,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이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떤 제한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지 말할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편견과 또 오해, 또 자기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층대를 자기가 걸어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요, 또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했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30절에서 34절까지 보았을 때 온 성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을 앞두고 소요가 이제 각 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소요가 일어날까 아주 그 신경이 예민해 있던 그런 천부장이 오늘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듣자마자 32절에 급하게 또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서 내려갑니다. 또 천부장이 바로 바울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백성들로부터 바울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을 물어보지만 사람들이 여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어서 이제 바울을 잡아서 그 영내로 데려가도록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얼핏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 것 같고, 또 이 일이 우연히 천부장에게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에게 소문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32절에 급히, 여러분 그것을 소식을 듣고 급히 또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급하게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도록 합니다. 만약에 백부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왔으면 이 소요를 그치지 못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부장에게 소문이 들리게 하시고 또 급히 여러분 달려 내려가도록 하셔서 여러분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이 바울을 여러분 보호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백성들로부터 바울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붙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법정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가 이제 로마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보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제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제 군인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 로마에서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일들을 이루셨어요?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바울을 죽이려 했을 뿐이에요. 로마의 천부장은 그냥 바울을 그 상태에서 분리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소요가 멈추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셨을까? 또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때를 준비하셔서 이런 바울을 그 외국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다소의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헬라말을 배우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가말리알 문에서 여러분 엄격하게 유대인의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 히브리어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아람어를 다 배우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헬라말로 천부장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간증을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얻게 되어집니다. 또 히브리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그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버랩되는 그런 성경의 한 가지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게 됐습니다. 바로 요셉의 사건이에요. 요셉의 사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죠. 요셉을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셨죠. 나중에 그 땅에 또 그 세계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기근으로부터 요셉의 가정을 또 보호하시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면서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럼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은 자기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고 또 천부장은 그냥 소요를 그치려고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환난들이 있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그 환난에 또 그 어려움에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자였던 누가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는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바울을 보호해 주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누가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그 사실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가와 또 성령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